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오는 21일 늦은 오후에 위기의 한국 경제,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은? 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연회는 머니투데이 방송 전문위원 겸 열린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특임 교수인 이학령 교수가 진행합니다. 이 전문위원은 방송과 다수의 강연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현 시기에 맞는 현명한 재테크 전략을 안내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육원 측은 예상밖의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이 맞물리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9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재테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갖고자 이번 강연회를 마련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105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번지입니다. 문의 전화는 043-229-8778이고 강사는 열린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이학령 특임교수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학령 교수의 양력은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대우증권 투자정보부 부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머니투데이 방송 전문위원과 열린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특임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